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뚜루뚜루뚜 하!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은 바다로 쉬지 않고 봐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뚜루뚜루뚜 강물은 흘러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춤추던 사랑의 시절 오대빈 장미처럼 우리 사랑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손을 잡아주고 내 더운 가슴 안아주고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더운 가슴 안아주고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하리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단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 저리 지나 정다운 눈길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무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정다운 눈길거리에 찾네. 정다운 내일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Thank you. 아쉬운 밤 흐뭇한 밤 뽀얀 담배 연기 둥근 너의 얼굴 보이고 넘치는 술잔엔 너의 웃음이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

미련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 번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 청바지 즐겨입던 우리 그날 이슬비 오는 밤길에 우산을 들고 말 없이 따라 걷던 우리 그날 내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 그날 마음에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 청바지 즐겨입던 눈이 그날 흰눈이 오는 밤길에 두 손을 잡고 말 없이 따라 걷던 눈이 그날 내 마음 슬픔 어린 추억 있었지. 지금도 생각나는 눈이 그날 지금도 생각나는 눈이 그날 맹세하리라 Thank you.

이 거리를 나 떠나가 나의 사랑 줄이야. 지금은 어디로 떠났는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 줄리아.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여인아, 여인아, 너를 알고부터 슬픔은 시작됐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렸지.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밤에 내가 운다 줄리야. 줄리야 꿈에도 못 잊을 여인아. 사람아, 외로움에 지친 나의 가슴을 달래주던 아름다운 너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하루가 더하는 이 순간에도 너만을 못 잊어 내가 운다 줄리.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아닌지 답답은 하느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느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Thank you. 믿던 것도 못내 서러워 떨어지며 지는 소산에 바라보며 민부르다 내가 운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만리 떨어진 곳내 못가도 내 못가도 님을 살펴주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나의 가슴이 무너져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픈 마음이 깊어가는데 Thank you.